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창건 72돌세 점하여 메이코노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를 받는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는 미제국주의의 발광적인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고귀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